우리의 핵 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9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란, 나이지리아, 앙골라, 러시아, 네팔, 인디아, 프랑스, 민주공고, 체스코, 볼스카의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 인터넷 텔레비전,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저선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 완결, 북조선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 등의 제목으로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